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 귀에 익은 시그널 뮤직, 이 음악과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네요. 내일부터 저희 MBC FM 라디오가 개편을 하거든요. 저희 FM 영화음악 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개편과 함께 저희도 시그널 뮤직도 바꾸고 뭔가 조금씩 변화를 주기로 했거든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임 같이 여러분과 변함없이 만나뵐 수 있고요. 다만 내용들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토요일날 모시던 정성일 씨는 화요일에 오시고요. 그 밖에 안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 더 알차게 새 봄을 맞아서 아주 풋풋하게 꾸며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시네마 천국 들려드리기 전에 음악 한 곡 들어보시죠. The Night and the City, 밤과 도시 중에서 프레디 머큐리의 노래입니다. The Great Pretender. 하이텔의 송승호 씨,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이지은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밤과 도시 중에서 The Great Pretender, 프레디 머큐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 밤과 도시에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을 맡고 있죠? 그 삼류 변호사로서 엄청나게 말을 빨리 하고요. 권투 프로모터로 한몫 잡아보려고

장편소설 이별. 날 사랑해? 그래, 당신을 사랑해. 그렇다면 다른 남자는? 다른 남자? 그도 역시 사랑해. 어느 날 당신의 여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르노도상 수상작 이별. 도서출판 해냄. 시험이면 시험, 상식이면 상식. 야, 넌 어떻게 막히는 게 없니? 미니에서 이야기 상식백과 몰라? 고대에서 현대, 시사상식, 문학, 과학까지. 얼마나 흥미진진한데? 시험이건 취직이건 이야기 상식백과는 꼭 있어야겠군. 이야기 상식백과, 한국 동양 서양편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미니에서.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조심해, 안전이야! 크리스탈이 어디있지? 어? 용케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200? 고백할 게 있어. 응? 영어에 자신이 없었거든? 근데 우선순위 영단으로 점수가 올랐어. 난 또. 맞아. 단어는 많이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거야.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수학능력 시험에 자신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비전. 1964년 뉴욕의 어느 클럽. 한때 미들급 복싱 챔피언이었던 제이크 라무타가 클럽 대기실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가을과 여자, 주먹, 그리고 군사를 빼는 것. 이것들이 힘들었죠. 항소같이 분노할 수 있고 싸움을 해도 시를 읽을 수 있는 그게 진짜 엔터테이너죠. 성난 황소 제이크 라무타. 한때 그는 사각의 링 위에서 성난 황소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41년. 젊고 패기만만했던 시절. 사각의 링에서 인생을 승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얻어맞고 있는 제이크가 보입니다. 하지만 많이 맞아야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하는 것. 제이크가 상대 선수에게 연타를 날립니다. 상대 선수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제이크의 소나기 펀치가 상대의 복부를 공격합니다. 다시 다운. 주심이 카운트를 셉니다. 하지만 그때 공이 울리고 상대 선수는 간신히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판정의 결과는 의외로 상대 선수에게로 승리가 돌아갑니다. 7번이나 다운을 시키고도 제이크가 지게 된 겁니다. 관중들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립니다. 뉴욕의 브롱크스. 집에 돌아온 제이크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You don't believe me. You thought I was over there fooling around. Huh? 지난번 시합에서 내가 질 거란 건 관중들도 다 알고 있었어. 엉터리지. 그러면서 제이크가 요리 빨리 가져오라고 아내에게 신경질을 부립니다. 요리를 하고 있던 그의 아내가 요리를 하다 말고 프라이팬을 들고 와서 짜증을 냅니다. That's all I want. 그러자 제이크가 식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성급하고 제멋대로고 히스테리카라고 좀처럼 분노를 참지 못하는 제이크 라무타. 그런 그에게 아내는 이미 진력이 나버린 상태고 주변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런 그의 독단적인 성격을 말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이크에게는 변변한 스폰서 하나 없습니다. Forget about the Reeves thing. 그런 제이크를 곁에서 도와주며 매니저 역할을 하는 동생 조이. 조이는 지난번 시합을 잊어버리라고 형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제이크는 난데없이 동생 조이에게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보라고 합니다. What's your mean face? What? I want you to mean a face. Forget about it. Joey wants you to mean a face. Go ahead. 형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이지만 형과 함께 있으면 늘 그렇게 곤혹스러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때리지 않으면 되려 맞을 테니까 동생은 형의 얼굴에 주먹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Not too many more. Go ahead. Alright, go ahead. You want me to hit you? I want you to hit me with everything you got. I want you to fucking lay me out. Go ahead. You sure? Yeah. Alright. Hard. Yeah? You throw a punch, I can take it up the ass. Come on. Harder. Harder. Harder. That's hard. What the fuck? What do you want? Take it off. Ah, oh, come on. You want to stop now? That's enough. That's... Come on. Fuck around, girl. Come on. Good. I'm gonna smack you again. Throw it again. That's enough. Hard. Nah, your fucking cuts are opening and everything. What are you trying to prove? What does it prove? 제이크와 조이가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조이의 친구 살이 찾아옵니다. Joey, what's what? Jake, you looking good. 살은 복싱계의 거물 터미의 하수인이죠. 터미 일당이 제이크를 후원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제이크는 못마땅합니다. 링 위에서 싸우는 건 자기고 돈은 그들이 가로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독불 장군 제이크에게는 그런 일들이 탐탁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이크는 터미의 사교 클럽 수영장에서 쌀과 함께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금발의 비키죠. 비키는 이제 15살. 하지만 나이를 알아볼 수 없게끔 어른스러운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제이크의 마음은 이미 비키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아내는 제이크의 마음 어디에도 없죠. 이미 때릴 만큼 다 때렸고요. Hey, Vicky! 동생 조이가 비키에게 제이크를 소개시켜줍니다. 제이크의 자동차를 보고 근사하다고 말하는 비키. 태워줄까? 비키가 제이크의 자동차에 올라탑니다. 제이크는 뜻한 대로 새로운 사랑을 얻은 거죠. 사랑을 얻은 제이크, 전미 챔피언 벨트까지 얻습니다. 무패 경력의 슈가레이를 심판 전원일치의 판정으로 물리치고 미들급의 새로운 승자가 됩니다. 제이크에게 슈가레이는 단 한 명의 적수입니다. 1승 1패. 타이틀을 빼앗고 다시 뺏기고. 그러나 세 번째 시합에서는 제이크가 슈가레이를 다운까지 시켰지만 승리는 슈가레이에게 돌아갑니다. 시합을 치른 뒤 선수 대기실에서 허탈하게 앉아있는 제이크. 거울을 통해 패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얼음물 속에다 자신의 뜨거운 주먹을 담그니다. 주먹 하나에 인생을 걸었던 시절. 그 뒤로 제이크에게는 화려한 시절이 펼쳐집니다. 그의 천적 슈가레이가 입대를 하고 난 뒤 계속되는 연승 행진. 그리고 어린 비키와의 결혼. 그 사이에서 낳은 세 명의 아이들. 자동차와 집. 단란한 한때. 사랑스러운 순간들. 달콤하고 꿈같은 챔피언의 나날들입니다. 하지만 챔피언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4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가 얻었던 행복과 영광도 조금씩 빛바래져가기 시작합니다. 당장 그의 몸무게부터가 걱정입니다. Stop eating. What's this with the smart ass? I told you I don't want to do it in the first place. Didn't I tell you that? I told you to say that. You're the one who told me you could get down the wall. 옆에 있던 비키도 한마디 거듭니다. 옆에 있던 비키도 한마디 거듭니다. 옆에 있던 비키도 한마디 거듭니다. 비키가 상대 선수를 미남이라고 말한 것이 몹시 거슬린 제이크. Everybody, all the sons on the diary about this. 화를 내면서 비키를 내보냅니다. 제이크는 그 무렵 의처증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먹은 강하지만 그의 신경은 너무도 예민합니다. 비키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식당에서 복싱계의 거물 토미 일당을 만났을 때 토미가 비키에게 인사로 뺨에 입맞춤하는 것까지 제이크는 예사롭지 않게 바라봅니다. 그날 밤 침대에서 자고 있던 비키를 제이크가 깨웁니다. You hear me? What? You ever think anybody else? Well, when I'm dead. 날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해 본 적 있어? 잠에 취한 비키는 대답을 얼버무리지만 필요 이상으로 예민한 제이크에겐 심각한 일입니다. 아내 비키가 미남이라고 얘기했던 선수와의 시합. 제이크가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특히 얼굴을요. 이제 그를 다시는 미남이라고 말하지 못하게라도 하겠다는 지망이죠. 이런 남편 제이크의 히스테리에 비키도 점차 신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이크가 안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비키는 사일과 그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형의 부탁을 받고 비키를 감시하던 동생 조이가 형수 비키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쌀에게 다가갑니다. 주인은 형수와 시시덕대는 쌀을 반죽음이 되도록 무참하게 짓밟습니다. 토미의 사교 클럽. 토미가 조이를 불러 타이릅니다. What is it with all the quick answers? Yeah, yeah, they're all right. Yeah. You want to get on it fast or something? What? No, it's nothing like that, Tommy. It's just, you know, all the aggravation and everything. Listen to me. Now, Jake, the guy's become an embarrassment. He's embarrassed. 토미가 말합니다. 너의 형 제이크는 상태를 험악하게 만든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우리 없이 세계 챔피언은 어림없다고 전해라. Tommy가 전한 말. 권투 경기가 도박판이 되고 거액의 돈이 걸리면 펀치력으로만 승패를 가르지 못합니다. 아나무인격인 제이크를 시기하는 사람은 많고 복싱계의 거물 토미에게는 밉보였고 이제 관중들은 제이크에게 더 이상 돈을 걸지 않습니다. 결국 제이크는 굴복하고 맙니다. 한 애숭이 도전자와의 경기. 시작하자마자 제이크의 강펀치에 휘청하는 상대 선수. 그런데 제이크는 후속타를 터뜨리지 않고 때리는 척만 합니다. 관중들은 야유를 퍼붓습니다. 제이크의 코치도 이해할 수 없다고 소리 지릅니다. 급기야 사회전에서는 상대방의 펀치에 일부러 얼굴을 갖다 대는 제이크. 계속 시계만 쳐다보며 때리라고 재촉합니다. 드디어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제이크의 TKO 패. 더러운 돈이 더러운 승부를 낳은 것입니다. 토미의 무리하게 굴복하고 말았다는 자괴감에 제이크의 분노는 주먹 대신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It's a free country. Don't fight anymore. What I do. 그리고 2년이 흐른 뒤 제이크 라모타는 미드급 세계 챔피언인 프랑스의 마르셀 셀당에게 도전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복싱계의 큰손인 터미의 심경을 거스르지 않은 덕분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토미가 제이크의 집을 방문했다가 돌아갈 때 아내 비키가 토미의 볼에 입을 맞춥니다. 터미가 돌아간 뒤 제이크가 비키에게 따집니다. 비키. 비키. Hey, come here. Come here a minute. What's all that for? For what?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What's that all about? 작별 키스를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었어. Jake가 트집을 잡으며 아내 비키의 뺨을 때립니다. 승리에 대한 강박관념, 못마땅한 인간들과의 타협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이런 정신적 방황이 그를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제이크가 그 모든 것들을 풀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곤 주먹뿐입니다. 1949년 디트로이트시 세계 챔피언 타이트 매치. 제이크가 챔피언 세르당에게 맹공을 퍼붓습니다. 9회전이 끝난 뒤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제이크는 세계 챔피언이 된 겁니다. 그러나 링 위에서의 삶은 성공적이었지만 링 바깥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What can I have anything to do with you? Have nothing to do with me? 우선 몸이 너무 불었습니다. 그런데도 입에서 먹을 것을 떼지 않습니다. 어느 날 빵을 손에 들고 우물거리던 제이크가 갑작스럽게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That's not what I heard, Joe. What do you mean that's not what you heard? It's not what I heard. What'd you hear? I heard some things. You heard about me and Salvi then? I heard things, Joey. Yeah, you heard that I cracked Salvi all around. What'd you hear? I heard things. What things you heard? I heard some things. Hey, you heard things. You want to worry? Don't start that worrying shit. You know what you should worry about? Worry you got this title fight next month. That's what you should worry about. Do that. Christ. Salvi fuck Vicky. What? Salvi fuck Vicky. Jack. 비키와 쌀과의 관계, 비키와 토미와의 관계, 거기에 비키와 동생 조이와의 관계까지도요. 조이가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나가버리자 제이크는 비키를 추궁합니다. Why don't you tell me about it, huh?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Why don't you tell me, huh? Did you fuck my brother? Huh? Get off Did me, you? Fat pig! Did you? Huh? No! Open the door. Get away! Come on, open the door. I want to talk Get to you. Get away from me, you're sick. I just want to ask you one thing. Why'd you fuck Joey? Get away! Open the door. 제이크는 아내 비키에게 동생과의 관계까지 추궁합니다. 기가 막힌 비키. 그녀도 이젠 2판 4판입니다. 울부짖으며 대항하죠. Why did you fuck them? Do what? I didn't do anything! I fucked all of them! What do you want me to say? What do you mean you fucked? Who'd you fuck? I fucked all of them, Tommy, Salvi, your brother, all of them. I sucked your brother's cock. What do you want me to say? 조이는 물론 거리의 모든 남자들과 관계했다고요. 비키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이크는 동생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이를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팹니다. Right. 그의 분노는 절제가 없습니다. 후에는 나중 일입니다. 그날 밤 비키는 짐을 꾸립니다. 제이크가 비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Vicky, Vic, don't leave on me, please. 그의 예민함과 분노가 함께 겹쳐지지만 않았더라도 적어도 링 밖에서의 삶은 보다 평온했을 겁니다. 이제 제이크 라마타의 링 위에서의 삶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의 마수였던 슈가 레이와의 제격돌, 제이크가 처참하게 맞습니다. 일그러진 얼굴로 슈가레이를 응시하며 로우프에 기대선 제이크. 슈가레이의 마지막 한방 결정타. 제이크가 무너집니다. 패자 제이크가 승자 슈가레이에게 공허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날 쓰러뜨릴 수는 없어, 절대로. 하지만 그 뒤 제이크는 더 이상 링 위에 오르질 않습니다. 은퇴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제이크는 인생에는 권투 말고 다른 것들도 많다고 대답합니다. 제이크는 술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 손님들을 상대로 만담을 합니다. Hey, that sounds great. When's your wife get home? 손님들의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No one knows Olivier, but if he fought Sugar Ray, he would say that the thing ain't the ring, it's the play.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로렌스 올리비에가 슈가레이와 붙었다면 그건 게임이 아니라 심심풀이었을 겁니다. 나에게 무대를 주시오. 그곳이야말로 이 황소가 분노할 수 있는 곳. 싸움을 해도 시를 읽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엔터테이너죠. 하지만 그가 경영하던 술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이크는 미성년자 매춘날선 혐의로 기소됩니다. 바깥으로만 겉돌던 제이크에게 그의 아내 비키도 이혼을 요구했고 술집은 파산했고 재산의 대부분은 아내의 위자료로 써버렸죠.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 챔피언 벨트를 들고 전당포로 달려가는 제이크. Yes. Isn't that what you wanted to sell me, the championship belt? Yeah, these are the jewels from the belt. Yeah, but where's the belt? The belt of the champion is a very rare item. What? I wish you'd come to me in the first place, Mr. Lamont. You'd have had the belt and the jewels to get. Give me 2,000. Hmm? Give me 2,000. 1,500 top. That's all. Give me 2,000. 하지만 원하는 돈과 맞바꿀 수 없습니다. 챔피언 벨트도 이제는 지난날의 영광만을 추억하는 값싼 전리품일 뿐이죠. 결국 제이크는 옥살이를 합니다. 어두운 감옥의 벽에 머리를 찍고 주먹으로 벽을 때리며 인생에 대해 원통해하는 제이크. 왜 그랬지? 바보같이 왜 그랬지? 내가 짐승이라고. 난 짐승이 아니야. 난 나쁜 놈이 아니야. Finds his wife in bed with another guy. The wife says, "Look who's here. Big mouth. Not a whole neighbor will know." Thanks. Thanks for laughing. Spread it around. 1년 후. 제이크는 출소합니다. 그리고 싸구려 술집을 전전하면서 그 옛날 화려했던 이름을 팔며 만담을 합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동생 조이를 만납니다. 제이크는 그때까지 동생 조이에게 지난날의 실수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Joey, what are you doing, huh? Come on, don't worry. What are you getting so angry? Come on, be friends. Come on, you're my brother. Be friends. Brother. Yeah, you fucking bum. Give me a break, come on. Kiss me, man. Joey를 끌어안으며 용서를 구하는 제이크. 조이는 잠시 형 제이크의 품에 안겨 예정을 느끼지만 전화하겠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냉정하게 차를 몰고 가버립니다. 1964년 뉴욕의 어느 클럽. 오늘 밤은 제이크 라마타와 함께라는 입간판이 보입니다. 한때 복싱 챔피언이었던 제이크 라마타가 클럽의 대기실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Remember that scene in the back of the car with his brother Charlie, a small-time racket guy, and it went something like this. 그의 얼굴이 영욕의 세월만큼 주름져 있습니다. 듬성듬성 빠져버린 머리카락, 터질 듯이 나온 배, 이제 근육은 없고 거북하게 불어난 살점들만 턱시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영광도, 분노도, 사랑도, 형제도, 돈도 모두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제이크가 시거를 물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무대에 올라가서 얘기할 대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It was you, Charlie. You was my brother. You should have looked out for me a little bit. You should have looked out for me just a little bit. You should have taken care of me just a little bit. Instead of making me take them dice for the short end money. You don't understand. I could have had class. I could have been a contender. 너는 날 이해했어야 해. 나는 바보가 아닌 실력자였어. Let's face it. It was you, Charlie. It was you, Charlie. How you doing, Jake? Everything all right? Yeah. 누군가 대기실 문을 열고 제이크의 순서가 됐다고 얘기해 줍니다. 한때 링 위에 올라섰던 제이크. 이제는 무대에 올라서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화려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일. 이것이 제이크의 남은 인생의 몫입니다. 대기실을 나가기 직전 그가 혼잣말을 합니다. 고감, 잼. 가서 실력을 보여주자 챔피언. 나는 최고야, 최고. 제이크가 권투폼을 지어 보이며 대기실을 빠져나갑니다. 영화 레이징 불에 삽입된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이었습니다. 시네마 천국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처럼 안타까웠던 적도 없습니다. 이 영화는 봐야 됩니다. 봐야지 그 로버트 드니로의 그 엄청난 표정 연기와 변화해가는 모습, 그리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 카메라,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영화인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충남 연기군에서 임윤미 씨가 친구 명수의 생일 축하해 오셨고요. 용산구 한남일동의 임영수 학생, 친구 성원이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동작구 사당사동의 정금전 씨는 김상길 씨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경기도 부천 소사구 귀한동의 추원영 씨, 오늘 마지막 곡 함께 해주십시오. 영화 아서 중에서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노래입니다. Best That You Can Do 들으면서요. 자, 내일부터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좋은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Once in your life you find her, someone who turns your heart around, and next thing you know you're close.